올라와 반수 I'm getting tired 똑같은 질투 떠나 비올라와 공기도 달라 so high I don't see you you talking digits yeah I kill it me and I spit like a zoo 떠나 비올라와 공기도 달라 so high I don't see you you talking So high.